푸른 밤 정연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에 제 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아, 면접 보러 오라고 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진 않거든요. 뻔한 대답, 예상 가능한 대답이 나올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심리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매일 퇴근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땠어? 지난주보다 좀 나아졌나? 아까 실수한 거 티났지? 이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들은 어쩌면 뻔하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런 대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뻔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얘기들 나눠볼게요. 2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장국영의 Thousand Dreams of You 였습니다. 영화 풍월의 주제곡이죠. 이야, 노래 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귀여우면서 조금 느끼한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장국영은 되게 그런 매력이 있는 가수인 것 같아요. 영화 배우기도 하고요. 목소리에서 귀여움도 느껴지고 능글맞음도 느껴지고 노래에서도 역시 느껴지네요. 네, 5447님, 저도 정말 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도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푸른밤 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또 그런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도록 합시다. 5629님,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말 중에 나 사랑해? 같은 말들도 그런 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하잖아요. 아, 저는 근데 이거 물어볼 때 되게 싫은 게 나 사랑해? 라고 했는데 나도 그럼 진짜 싫더라고요. 나도 라는 말이 뭔가 표현 자체가 나도 그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래 응, 나도 이렇게 넘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나 사랑해? 아니면 나 좋아해?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땐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2368님, 우리나라 국가대표 쇼트트랙 계주가 금메달 땄어요. 지금 이승훈 선수 10,000m 출전 중, 우리 같이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네,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 땄습니다. 박수! 이야, 너무너무 신나고요. 이승훈 선수 10,000m 출전하시는데 부담 없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경기 결과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 미리 예고해드렸죠. 오늘은 더 라디오 하는 날입니다. 라디오에서 하는 다양한 코너들을 한 번씩 체험해보는 시간이죠. 소란의 고영배 씨,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김영태 씨와 함께하고요. 이번 주에 뭘 할지 지난주 방송에 또 급하게 결정을 했잖아요. 너무나 독특해서 이해할 수 없는 가사들의 노래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SM 출신으로서 SM의 가사들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신랄하게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란에 여러분이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요,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시용성을 뒤로하고 다시 몽트레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부두에 내리니 어느덧 6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스위스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퐁듀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1인분은 주문 불가. 노점상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몽트레의 공연장 중 하나로 가봅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답게 몽트레에서는 다양한 공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 공연장에서부터 야외 공연장까지 무대의 크기와 특색도 모두 제각각이죠. 바로 작년 이곳 몽트레의 한 공연장에서 한국 출신 여성 재즈 가수가 공연을 가졌습니다. 몽트레 재즈 클럽이라는 이름의 이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재즈 뮤지션만이 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가수 나윤선. 작년 페스티벌의 리뷰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숨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몽트레 재즈클럽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공연.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 전부가 일어나서 그녀의 아름다운 음악에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자랑스러운 한국 가수 나윤선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그녀의 음악을 다시 들어봅니다. 모멘토 매지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는요, 나연선의 모멘토 매직고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캣으로 보컬이 참여를 하는데요, 정말 악기들과 하나 돼서 음악에 동화되어 있네요. 와, 최고입니다. 스캣은요, 사실 재즈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대중가요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죠. 근데 이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캣만 나오는 노래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현선 씨의 목소리가 악기처럼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들 사연 좀 볼까요? 최지우님, 메시지를 100개는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친구랑 제가 보낸 메시지 중에 누굴 걸 읽어주는지 내기했습니다. 이기면 흔쾌히 떡볶이 쏘기를 했거든요. 이래도 안 읽어주실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최지우 씨. 네, 배우 최지우신 아니겠죠? 소소하게 떡볶이 내기를 하셨군요. 이기셨습니다. 떡볶이 사달라고 하세요. 야식 드시는 건가? 아니면 내일 만나서 드시나? 맛있게 드시고요. 기회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도 사주세요. 기회가 있으려나? 9186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로이킴의 봄봄봄 신청하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계셔주세요. 함께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누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계속 읽어드리고 고민 있으면 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같이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다비님, 12시가 지났으니 오늘은 제 생일이네요. 비록 축하해줄 사람도 생일인 걸 아는 사람도 없을 거란 걸 생각하니 혼자 괜히 외로운 기분이네요. 푸른밤 들으면서 달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이다빈 씨가 생일인걸요. 축하드리고요. 가족분들도 다 눈 감고 다빈님, 다빈 씨 한 번씩 축하해 주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이다빈님. 제이님, 오늘 친구랑 둘이서 남산타워 다녀왔어요. 수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온몸이 쑤시네요. 남산타워 다녀오셨군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촬영차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좋다면서요? 거기 케이블카도 너무 재밌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중에 다녀오면 가족분들에게 어땠다라고 알려드려야겠어요. 구혜련님, 신학기 준비로 매일 야근 중인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는 귀염둥이들 아이들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저녁은 신학기 준비로 야근을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네요. 내일도 산더미 같은 일과 귀염둥이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는 하루를 보낼 텐데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힘내세요, 구혜련님. 저희 어머니도요, 어린이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고충을 다 알고 있죠.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천진난만한 얼굴, 그리고 그 사고치고서 죄송하다고, 안 그럴게요, 다시 안 그럴게요, 가만 있을게요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천사 같다가도 또 지금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힘내시고요. 내일도 힘차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아님, 아이유 보고 단발머리 충동 와서 잘랐는데 아이유는 무슨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가 돼버렸어요. 아이유의 우울시계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 단발머리라는 게요, 참 그 어울리는 얼굴형이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자라는데 꽤 오래 걸리고요. 저희 작가 누나도 단발머리세요. 그래서 뭐랄까요, 단발머리를 하면 귀여워 보이고 또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아유, 그냥 야한 생각 좀 많이 하시고요.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하셔서 빨리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네, 9449님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이승훈 선수 나오는 거 기다리시다가 잠드셨어요. 곧 나올 것 같은데 깨워드려야 할까요? 물론이죠. 깨워드려야죠. 기다리시다가 잠드셨으니까 깨워드리면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응원하시면서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좀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곧 경기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칼레잡슨의 Call Me Maybe 듣겠습니다. 이 곡은요, 9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한 대단한 곡입니다. 경쾌한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휘성과 에일리의 콘서트 3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3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고요.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2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슈어 매드니스에도 초대할게요. 6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저는 광고 듣고 고영배 씨, 김영태 씨와 함께 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청취율 1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들 다 아는 최신 유행 아이템 갖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남들 달달하게 하는 연애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맞습니다. 남들 다 아는 거, 나만 안 하면 왠지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숱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 하는 코너, 저희라고 안 할 수 있나요? 이 시간만 함께 하셔도 라디오 완전 정복 가능합니다. 더 라디오. 더 라디오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어떤 코너라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라디오계 맥가이버, 소란의 보컬 고영배 씨. 네, 이 안녕하세요. 코너,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를 통해 모든 남자,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섭렵할 것 같은 남자, 버스커 버스커의 베이스 김영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뭐. 네. 늦은 시간 뭐하고 뭐하다 오셨어요 두 분? 저는 네네. 그 이번 주 좀 일이 많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저희 밴드 소란이 그 국경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국경 아니 소란이 만든 거예요? 소란데이라고. 아 국경일. 네. 국경일이라. 아니 국경일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담 가족분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 우리 팬분들한테는 네. 국경일이나 버금가는. 아 버금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네. 공연이 있으신 거예요? 3월에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 그렇구나. 그런 걸 이제 팬분들과 함께 같이 홍보해보자. 뭔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날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군요. 그런 준비하느라 좀 바빴어요. 아우, 고생하셨겠는데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자다 왔고요. 아, 좀 주무시다 오셨어요. 가까운 거는. 또 네. 뭐 올림픽 보다가 네. 살짝 주무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어때요, 어때요? 우리 나랑 네. 지금 저랑. 그렇죠. 같이 저희 경기 보고 있었거든요. 요 앞에서 경기 보다가 지금 네네. 이수 선수가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보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진짜 너무 궁금하겠다. 아직 9바퀴 남았대. 아직 9바퀴 남았대. 바로바로 아.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디오로 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어서 또 묘미가 네. 있네요. 형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그 영상이요? 편집하느라 네? 제 영상은 아니고 네. 이제 다른 분들을 찍고 네 제가 편집하느라고 밤새고 이렇게 영상 편집도 관심 그런 있으시구나. 회사를 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림도 그렇구나. 그리고 네 예술가인데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베이스도 치고 네. 그리고 예술 뭐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편집하고 눈 밑에 점도 있고 눈 밑에 점 있어 눈물 점 네. 눈물은 안 나고 눈물은 안 나와 반전의 매력 눈물점이 두 개인데 한 번도 안구 건조래. 네, 네 이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네, 두 분이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네, 이 코너에서 네. 뭔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이 더 라디오는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렇죠. 사실 오늘 이번 주에 하는 것도 저번 주에 다 정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지난 주에 우리 얘기하다가. 다음 주 이거 해보자 해서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급작스럽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하는. 작가 누나가 되게 네. 편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가? 그냥 프로그램 하는 중에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아이디어를 보면... 주니까 고민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코너 해보면 어때요? 스타데이트. 잠깐만요. 좋아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좋다! 잠깐만. 사심 너무 보이잖아요. 고영배 씨. 누구. 말도 없이 태연 나왔더라. 아, 그럼 한번 그래요. 고영배 씨 스타데이트 해보고 네.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저는 태민. 네. 태민 씨요. 태민. 샤이니 태민 씨. 그리고 모든 걸그룹. 아, 저도요. 아, 형태 씨도 모든 걸그룹. 아, 그럼요. 그리고 리더 온유 씨. 맞아요. 저번 주에 저를 리더, 읽는 사람 리더라고 표현하셨고 저희 예, 예. 어, 팀의 리더를 샤이니 또... 리더는 온유시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아이고, 네 더 라디오. 약간 이건... 저번 주 그것 때문에 불안하셨나 봐요. 아 근데 되게 그거 되게 팬분들이 저희 샤이니월드 팬분들이 어, 예.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네 지난주에 재밌어 방송 다시 듣기로 듣고, 네. 아, 나 종현 씨 다시 봤어요. 왜요? 뭐 샤이니 월드를 막 언급하면서 네. 공격하라고 나를. 고용 배신가 지금 틀렸다고. 야,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장난입니다. 예, 예. 네. 네, 장난이고요. 네, 더 라디오. 이번 주에는, 지난 방송에 급하게 기획된 코너죠.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가사의 노래들 소개할까 합니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가사 소개하다가, 숨겨진 뜻이 있는 가사 소개하다가, 네. 급하게, 결정이 됐는데. 이해할 수 없는 가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가사의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저도 사실, 그런 노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샤이니가. 샤이니 좀 선두주자죠. 네. 상당히 포문을 열고 나갔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가사. 맞습니다. 네, 미래지향적. 그런 그쪽 라인을 하나가 저희를 우리가 네. 삽으로 푸기 시작했어요. 그쪽으로 길을 트고 있습니다. 사랑도 저희가.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네. 네 그리고 저희 네. 뒤로 FX가 따라오고 있고. 아 FX. 네 뭐 또 제국의 아이들 머슬톱 뭐 이런 곡들이 아, 있습니다. 줄줄 나오네. 아, 멕시칸 걸, 재팬 걸 다들. 맞아요. 다들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요 네. 신랄이 오프닝 할 때 네. 신랄이 비판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의미는요 그냥 샤이니 노래니까 네. 제가 편하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요 아... 형태 씨랑 영배 씨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들어가도 돼요? 벌써요? 예예 예.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네네. 제일 이해 안 되는 노래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럼 해석해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산소 같은 너. 산소 같은 너 나왔네요 드디어. 잡은 듯 할 때. 아. 네. 크로스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파고드는 여기까지는 좋아. 잡은 듯 할 때. 파고드는. 파고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 네. 크롬의 비늘 날카로움. 에코까지. 네. 아, 시처 시 낭독하듯이 한번 해주세요. 산소 같은 너 마시고 또 마셔봐도 하얗게 질리도록 달려온 것만큼 무서운데 조금. 너란 사랑에 목이 말라. 너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너란 사랑. 너란 사랑에 목이 말라. 잡은 듯 할 때 스며드는 서퍼의 습격. 이 부드러움. 자, 얘기해 주세요. 크롬. 네. 서퍼. 크롬? 크롬이. 네. 크롬은. 쇠 아닌가요, 쇠? 그죠? 네, 쇠. 그쪽입니다, 쇠. 이게 금속이죠? 오케이, 알았어, 크롬. 금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의 비늘은 뭐예요? 크롬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가장 단단한 금속 중 하나고요. 네. 크롬의 비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뒤에 날카로움이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네. 단단하고 날카로운 예, 예. 네. 그런 비늘이 나에게 파고들었다. 네, 너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뜻 단단하고 아닐까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거의 어떤 교집합인가? 네, 그렇죠. 단단한 너는 금속인데 네. 그거의 날카로운 비늘. 네, 너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넌 산소 같아서 마셔도 마셔도 계속 필요하고 뭔가 너만 들이시면 나는 정말 너를 계속 갈구하게 된다. 잠깐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가요? 다행이다. 지금 급작스럽게 제가 지금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지금 금방 머리가 막 뇌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귀로 들렸어요. 한 5천 바퀴가 순식간에. 근데 알았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이해를 하겠다면 너란 사랑에 목이 말라. 네. 그러고 나서 잡은 듯할 때 스며드는 서퍼의 습격. 하와이예요? 어디 서퍼예요? 아 이게요. 네. 제가 그냥 제 마음입니다. 이건 네네. 작사가분의 생각이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저의 해석이요. 이건 SM의 입장이 아닌 그냥 샤이니 종현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네, 잘 들어주세요. 서퍼의 습격. 실버 서퍼의 습격이라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판타스틱 4. 그렇죠. 실버 서퍼의 습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버 서퍼가 되게 악당이거든요. 네. 되게 센 악당이에요. 예예. 예. 근데 그 서퍼의 습격, 이 부드러움은 그 정도로 강력한 나에게 습격을 넌 가했는데 그것마저도 난 부드럽게 느꼈다. 아 그럼 실버가 묵음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실버 서퍼가 들어가면요. 예, 예. 이게 그 제가 가사를 쓰는 입장에서 아는 게 이렇게 그 영화 이름이 통으로 들어가면요. 나눠줘야 돼요. 저작권을. 야 이거는 그냥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사가분의 생각 아니고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럴 수 있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붙여봤습니다. 아니 근데 네. 어쨌든 그런 크롬의 비늘 네. 그리고 악당 실버서퍼의 습격 네, 네, 이런 네. 거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산소 같아서 네. 거부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요 가사가 한번 바뀐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 앞에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것보다 훨씬 뭐랄까 이 회색빛 세상에 너라는 여자를 만나서 뭐 너라는 산소를 내가 맞이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는 가사였는데 그분이시죠. 이수만 네. 선생님이 네네. 이 곡에는 좀 더 뭔가 강력한 그리고 좀 임팩트 있는 단어들 네. 그리고 들었을 때 뭔가 공격적인 그런 어감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뭐 크롬의 비늘 뭐 서퍼의 습격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프로듀싱을 해주시니까요. 그런 분들 많이 잡히고요. 네. 저희도 그렇고 저희 회사의 모든 가수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네. 이 노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네. 가사는 신경도 안 쓰이고 네네. 왜 그 리듬 자체가 처음에, 가요에 엄청 잘 안 나오는 완전 마이클 잭슨 느낌의 마이클 잭슨 느낌 나네요. 펑키한 곡 진짜 좋아했었어요. 마이클 잭슨 얘기도 이수만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덴마크 작곡가의 곡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외국적인 느낌이 있어서 만나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작곡가분은 한번 뵀고요. 한국에 오셨을 때 한번 뵀고요. 네. 거의 뭐 직접 뵌 적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네. 가사를 안 들렸어요. 그래서 너 내가 이렇게 약간 네. 네. 뭐라고요? 고영배 씨 이런 느낌으로만 들렸지. 아 맞아요. 이게 네. 좀 그런 부분 많이 살리려고 워낙 그게 잘 사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근데 좀 제가 초반에 이 벌스 부분 부르고 잠깐만 근데 아, 네. 지금 문자가 막 오는데 네. 네. 아, 읽어주세요. 7004번님 종현씨 해석 틀렸어요. 아, 방송에서 본 거랑 달라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SM의 입장이 아닌 그저 샤이니 종현의 그러니까 종현의 해석. 네, 가수로서 예, 예. 제가 해석했던 걸 알려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불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트는 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야 좋다. 남의 일이다. 내 파트 아니야. 네, 뭐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형태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5077님께서 샤이니의 아미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전 처음에 제목 듣고 아들아 미역국에 고기 넣었다. 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아미고. 이게 네. 이것도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미고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이 곡의 가이드 네임은 턴잇업이었어요. 턴잇업. 턴잇업. 이렇게 음악을 좀 더 이렇게 네. 더 띄워줘. 우리 더 신나게 놀자. 이런 네. 가이드 가사곡이었는데 네. 여기서 가사를 붙이면서 뭔가 유행어 줄임말 그때 네. 막 줄임말 유행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줄임말을 노래 제목으로 하자. 와, 아 이게 줄임말인가요?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 아. 아미고 그냥 인사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런 뜻도 있죠. 근데요 이게 그 군대에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미 아미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 그냥 네티즌분들이 재밌게 만드신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현 씨부를 들으니까 네 씁쓸하네요. 네 아, 군대에서 아르미고로 많이 들었다고 아르미고 네. 네 군인 가라. 유영진 씨가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아미고는요? 아 작곡은 아니군요. 작사하셨고요. 네. 네 그러면요 저희 산소 같은 너 이야기 했잖아요. 아, 들어야 돼요. 형태 씨가 네. 아니 고영배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속보입니다. 네. 뭐죠? 이승훈 선수 현재 4위라고. 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달 어저께 찔듯한 투명한 내게 달콤한 동물 퍼지듯 하얗게 얼어붙은 내 오랜 상처가 너의 가슴 속 깊게 퍼져도 마셔봐도 네,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듣고 왔습니다. 아! 목에 뭐 걸리셨어요? 아, 이거 근데 이게 따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듣다 근데. 보면요.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사실 저희 멤버 온유 형이 저를 이걸 따라하는데 진짜 무슨 도나드덕 따라하는 걸 해가지고 진짜 막 진짜 처음에 화냈는데 이 노래 가이드를 처음에 듣고 따라할 때? 아니요, 제가 부른 걸 아, 듣고 따라할 때. 아, 종현 씨 파트를 따라. 네, 무슨 방송에서 저를 도날드 덕을 만들더라고요. 종훈이 형, 샤이니의 리더죠. 예, 예 리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만해. 아, 이 노래 좋은 노래야. 네. 샤이니 이 노래 좋은 노래예요. 진짜 좋아요. 이게 그 전주의 리듬만 들어도 몸이 들썩거리지 않을 수 없는. 기타 리듬이 기가 막히죠.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게 한번 포장을 해봤고요. 비싼 포장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해 안 가는 가사들이요. 샤이니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고영배 씨, 네. 혹시 버스커 버스커 이상형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이 노래 어떻게 보세요? 요 실버 서퍼 그리고 이상형. 문제 많아요. 가사에 오장육부 이런 거 나오는 거. 오장육부. 아, 뭐 달팽이관. 섹시하다. 세피안.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볼록 나온 뱃살부터 보드라운 턱선이 조그맣네 잡히는 손가락 쪼글쪼글 팔꿈치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의 통통한 손목 좋아요. 너의 꼬불꼬불 꼬불꼬불 곱슬머리 좋아요. 너의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 은은하게 드러난 오장육부가 내 가슴을 뛰게 해 베베 꼬인 달팽이관이 너무 섹시한 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에코까지 걸렸네요. 혜태씨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저희가 네. 이제 1집에 수록된 곡인데 네. 성공기가 된 곡이에요. 저희가 세상에 나오게 된 이제 제일 첫 번째 곡인데 네. 제가 처음에 이 곡을 내자고 했을 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아 진짜로요? 네. 네. 발 빼시는 건가요?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발 빼시는 거 베이스 다치셨으면서? 그러니까요. 왜, 어떤 점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성적으로 가고 싶다. 가사를요? 네. 근데 이게, 아니, 가사, 이제 곡은 원래 있었고요, 저희가. 네네. 이제 길거리에서 이미 공연을 하던 곡이었고. 이제 성공개를 이걸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세상에서 처음 나가는 건데. 우장육부 거리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냐. 근데, 네. 이게 사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목에서 알 수가 없지만, 이상형이라고 붙여진 게 네. 여자가 정말 못생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도 통통하고 그래 너는 손가락이 너무 이쁘다. 아, 너 귀가 이쁜 것 같아 이런 것처럼 네네.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매력. 네, 그런 거죠. 이제 다른 그 귀마저도 안 예뻐가지고 뭐 이제 내장으로 들어가. 아, 너는 오장육부가 예뻐. 넌 달팽이관도 너무 섹시해. 이런 식으로 좀 달콤한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뭐. 아니 왜 본인이잖아요. 버스커 버스커 아니세요? 아, 맞긴 한데요. 맞네요, 네. 이런 거는 저랑 안 엮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장육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실 오장육부의 육부인가 그게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그냥. 아, 그래요? 네. 5장, 5개의 장, 6개의 부. 네. 그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럼 달팽이관은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왜 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오장육부가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네. 건강하고. 귀엽잖아요. 항상 그리고. 소화 잘 되고. 뭐 귀엽게 말할 수 있는데. 은은하게 드러난 오장육부가. 이거 좀 고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엄청 크게 벌렸나? 뭐 내시경으로 본 거야? 야 이거 뭐 투명 인간인가? 피부가 투명하나? 그렇지. 화장품 너무 많이 발라서 투명한 피부. 화장품 선전 하잖아요. 내장이 투명. 비칠 정도로 투명해져 버린 바디 로션. 투명한 피부. 버스커 버스커에 그런 CF 들어오겠는데요? 버스커 버스커 피부.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보이지 않는 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라도 뭔가 너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좀 장난 삼아서, 어이구, 이뻐. 어이구, 오장육부도 이뻐. 어이구, 이런 거 아닐까? 팔꿈치 전지현 닮았어, 막 이러면서. 야, 너 눈이 두 개인 게 전지현이랑 비슷하다. 당연히 화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콧구멍이 두 개인 거가. 대박, 깜짝 놀랐어. 아, 그런 게, 네.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노래가 워낙 좋으니까. 좋아요! 이거잖아요. 네? 무슨 노래? 좋아요! 너의! 아, 근데 또, 지금,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우리보다 왜 다 더 잘하시지, 청취자분들이? 그렇네요. 6912님. 범준 오빠가 친구의 못생긴 여자친구의 이쁜 점을 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준 노래잖아요. 하셨습니다. 형태씨 아셨습니까? 그런가요? 이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시는 분한테 이제 전 여자친구에 대한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못생긴 여자친구. 범준 오빠의 친구. 맞아요. 이게 기억이 났어요? 네. 지금 기억이 났어요? 이게 공동작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제 공동으로 써가지고 약간의 그런 이상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범준 씨의 장범준 씨의 친구분과 함께 네. 가사를 쓴 거군요. 네. 신기하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되게 좋겠다. 그 여자친구를 위한 곡이잖아요. 되게. 아니 괜찮아요. 헤어졌어요. 이런. 원래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버스커 버스커의 이상형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그런데요. 영배 씨. 네. 너무 많이 웃으셨습니다. 제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웃으셨고요. 우리 가사는 다 시인데 시? 시. 네. 시더라고요. 상당히 쉬어요. 프린스라는 노래 가사 직접 쓰셨죠? 예, 네, 제가 쓴 가사예요. 작사 작곡 다 하셨죠? 예, 네, 맞아요. 가사가 좀 심합니다. 뭐지? 왜 그러지? 이거 형태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연기 톤으로 재수 없게 읽어달라고 하시니까 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나 지금 좀 어이가 없어. 뭐야 이게? 재수 없게. 예, 알았어. 3일 동안 생각해 본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네. 네가 뭔데 3일 동안? 날 얼려놔. 제발 날 녹여줘. 나 슬프기 전에. 너 그런 매력이 아니야. 도도한 느낌 싫어. 너도 내게 관심 있잖아. 몇 번이나 느꼈었는걸. 난 대체 믿기지 않아. 이렇게까지 날 애태우는 여자. 대박이다. 그 뒤에 하나 빠졌네. 이렇게까지 날 애태우는 여잔 옹리유. 엄마! 아 싫어. 아니 올리유가 나온다고요? 가성으로 이렇게까지 나 애태우는 여자 옹리유. 아 이거 되게 목을 누군가가 상당히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웃었네요. 심해한데 프린스라는 곡이에요. 왕자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래 제목은 왕자입니까? 일단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고 사과는 먼저 드리지만 이게 네네. 뭐냐면 왕자병 걸린 남자가 네. 여자분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줘주니까 투정 부리는 귀엽게 좀 그런 노래예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죠,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럼 되게 뭐라고 해야 자서곡? 좀 자전적인 가사. 자전적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스스로를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 그리고요. 가사에서 되게 느껴지는 게 너도 내게 관심 있잖아. 몇 번이나 느꼈었는 걸 여기서 전 정말 와 이게 뭐라고 도끼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누가 날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도끼병. 근데 도끼병 여러분들이 말기. 이렇게 가사만 짧게 보셨는데도 네. 이 곡의 의도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내면을 다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가사예요? 네, 좋습니다. 네. 깊은 한숨 뭐야? 아니, 너무 오장육부 장난치 보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너무 웃어서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이고야. 근데 참. 대박이네요. 가볍게 이렇게 몸풀기로 네네. 우리 새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의미가 있네요. 이걸로 이렇게 저희끼리 네. 좀 더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에요. 네,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건데요. 2부 마칠 시간이죠. 벌써. 벌써. 야심한 밤 논란을 일으킨 소란의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웃겼던 그 곡이에요. 소란의 프린스 듣고 올게요. 밤 종현입니다. 화요일 코너 더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소란의 고영배 씨, 버스커 버스커의 김형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좋다. 소란의 프린스 듣고요. 네. 푸른밤 가족들이요. 참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482님, 아, 이 노래 손이 소멸될 뻔했어요. 손이 이렇게 오글오글해서. 네, 또 노래 너무 좋으면 삶이 그렇게 돼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9129님, 너무 웃은 게 미안할 정도로 프린스 노래 좋네요. 반전입니다. 아, 근데 크크크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예, 예. 아니, 근데요. 네.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게요. 네. 이렇게 재미있고 위트 있는 가사에 또 노래가 좋으면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막, 막 장난삼아 디스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사를 신경을 쓰고서는 노래를 들으니까. 네네네. 나도 또 좋던데? 어? 그 말은 본인 입에서 나올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주워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노래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네, 6503님. 오늘도 좋은 노래 알게 됐네요. 소란의 프린스. 지금 바로 다운받으러 가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뭐 가사가 재밌고 독특한 노래들은요. 네. 대부분 노래가 좋더라고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뭐요? 저희 소란이 발표한 약 30곡의 곡 중에 네네. 인기 최하위권이었어요. 방금 그 노래. 아, 그래요? 네, 별로 되게 안 좋은 노래예요. 아, 그러면은 다른 노래들은 깜짝 놀라. 이런 노래 내가 왜 몰랐지? 막. 아, 그동안에 내 인생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 노래를 몰랐던 예, 나의 인생이 예, 예. 불안해질 정도로 불쌍해질 정도로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로 또 소란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평론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푸른밤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노래 가사들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가사 형태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시 삼선동 이가에 있는 김혜님님의 사연입니다. 네. 독특한 노래 가사라는 테마를 본 순간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요. 세 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노래 제목부터가 남달라요. 꽃이 있어 나비 온다는 우리의 생각이다. 뭐? 꽃이 있어 다시요. 예, 예. 다시 한번만요. 네. 꽃이 있어 나비 온다는 우리의 생각이다. 꽃이 있어 네. 꽃이 온다는? 있어 나비가 온다라는 건 우리들만의 생각이다에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런 네. 기네요. 네. 가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가사 읽어 드릴게요. 사뿐 사뿐 하늘하늘 순풍을 타고 날아와 꽃잎 위에 사뿐하게 미끄러지듯 앉았네. 꽃이 있어 나비 온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해도 꽃 속에 꿀 따러 갔지 꽃 보러 간 건 아니잖아. 나비가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잖아. 꽃 보는 게 중요한 건 우리지. 예쁜 꽃이 너무 많아. 꿀 있는 꽃은 어디에. 심오하네요. 어렵네요. BGM이 되게 아름다운 BGM이 나와서 예. 순간 형태 씨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사연 좀 웃겼어요. 네. 네, 사연 주셨습니다. 서울시 삼선동 이가에서 그리고 이름도 김혜님님이야. 김혜님님. 김혜님님. 네, 어렵네요, 이게. 네. 그 사연 주신 분 장소부터 형태 씨의 목소리, 네. 그리고 가사, BGM 모든 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언밸런스의 매력이라고 예. 하죠. 네. 아, 근데 형태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엉뚱하게 풀어내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사뿐사뿐. 네. 상당히 심오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묘하게 좀 씁쓸함도 느껴지면서요. 네. 그럼 저는 읽으면서 좀 꽃 속에 꿀 따러 갔지 꽃 보러 간 건 아니잖아. 이게 좀 씁쓸하지 않나요? 나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비라는 곤충은 꽃이랑 이렇게 항상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데 사실 걔 나비는 꽃 보러 간 게 아니라 꿀 따러 간 거잖아요. 밥 먹으러 간 거죠. 꿀 먹으러 간 건데 우리들만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런 그런 해석을 꼬집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문학가인데 형태 씨는 읽으면서 느낌 어떠셨어요? 일단은 읽기 어렵다.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 첫 번째 읽기 어렵다. 네, 그리고 심오하시네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렵군요. 어렵네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해석을 좀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이거는 어떤 산부인과 네. 출산에 관한 노래 같아요. 출산과 연관 있는 사뿐사뿐 하늘 위에 순풍을 달고 날아. 여기 벌써 이미 아 순풍. 예예. 예. 아, 이게 또 복선을 준 복선을 겁니다. 예, 순풍을 이미 한번 준 거예요. 이 순풍 산부인과라는 막상 말하니까 너무 창피한데. 네. 순풍 산부인과라는 뭐죠 그 드라마인가요? 있었죠. 시트콤도 있었죠. 나비가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잖아. 모양이 아니죠. 예. 꽃의 모양을 보고 나비가 간 건 아니니까요. 네. 도저히 엮으려 해도. 3분간 엮이지 않는. 순풍 하나 보시고 가셨는데. 네. 순풍 하나 봤는데. 쉽지 않네요. 아유, 이게 해석이 네. 좀 어렵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노희주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태씨? 네, 노희주님께서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삶의 본질을 찾으라는 의미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남들이 보는 모습과 내가 보는 건 확연히 다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손영원 씨는요,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자는 게 아닐까요? 남들은 외모를 먼저 볼지 몰라도 나는 너의 내면을 본다. 이런 얘기 같아요. 남들은 꽃의 모양을 보지만 나는 너 네 안에 있는 꿀을 본다. 이건가? 더 굉장히 치밀해 보이는데 사람이 뭔가 노린 것 같은데 너의 꿀을 내가 뺏어서 꿀단지에 넣을 거야. 남들은 저렇게 예쁜 여자만 좋아하지만 난 좀 못생겼지만 재벌집. 약간 요런 느낌처럼 들리는 꿀이라는 그 꿀 때문에 그래. 예.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뭔가 네. 이런 시적이고 은유적인 가사들은 네. 꼭 그걸 쓴 사람도 그걸 딱 뭔가 정해놓고 그걸 감춘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그냥 포멀하게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답은 당연히 없는 거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안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고 이것도 굉장히 맞았는데 괜찮네요. 네. 3528님 무슨 일에든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보이는 것과 그것에 현혹되는 마음을 말한 가사 아닐까요? 심오하네요. 근데 되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네요. 맞아요. 산부인과 다음으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순풍을 탄 그 산부인과의 이야기 다음으로 3528님의 의견이 상당히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네. 오, 괜찮다. 재밌는데요? 심야 라디오에 완전 무슨 문학 순서처럼. 그러니까요. 문학 순서인데 순풍 산부인과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사과했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요. 예. 다음 가사는요, 영배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 동작구에서 조보경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노래 중에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노래는 참 좋은데요. 가사가 정말 머릿속에 물음표가 따따따따 떠오르면서 멘붕 아닌 멘붕을 겪었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바나나 껍질을 5개로 벗기면 사람이고 4개로 벗기면 원숭이인걸? 원숭이라도 좋아. 말씀해주세요. 귀엽기만 하면 귀여운 바나나나. 우유가 가득한 컵 랄랄랄랄라. 달디단 바나나 쉐이크. 하나도 안 남길 바나나 쉐이크. 그 녀석이 또 바나나를 까는군. 3개를 까다니 원숭이보다 더하네. 이야, 이거 난관인데요? 이거 문학과 선생님 한 분 불러주세요. 국어 선생님 모시면 줄 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진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국어 선생님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로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 말고요. 국어 선생님 해석해 볼까요? 네, 바나나 껍질을 5개로 벗기면 사람이고 왜? 4개로 벗기면 원숭이인걸. 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을 벗길 때 이렇게 까잖아요. 이렇게 쓱쓱 길게. 그러니까 네 갈래로 까면 원숭이고 5개로 벗기면 근데 그 바나나가 5면이잖아요. 오각형. 아, 그래요? 5면이에요. 올. 그래요? 5면일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하긴 4면은 아니겠다. 그렇죠. 4면은 아닌 것 같아요. 사각형 과일이네 그러면. 네. 근데 오각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면으로 까면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는 건가? 그러면 뷔페 후식으로 있는 이미 잘려있는 바나나 이렇게 옆으로 둘둘 까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외계인이야? 김수현 씨예요? 김수현 씨예요? 도매니저야? 도매니저. 아, 이거 무슨 얘기지? 돌력 가면 도매니저야? 아, 그리고 네. 고영배 씨가 네. 웃음에 말을 이지 못했던 귀엽기만 하면 귀여운 바나나나. 역시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난 진짜 못 읽겠어가지고. 약간 동료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귀엽기만 하면 귀여운 바나나나. 뭐 이렇게? 좀 언어 유희이기도 하죠. 에이. 바나나나. 우유가 가득한 컵? 랄랄랄라. 달디단 바나나 쉐이크 하나도 안 남길 바나나 쉐이크. 여기서 갑자기 또 바나나 쉐이크 찬송을 하네요. 근데 저 이거 하나 하네요. 좀 시적으로 괜찮은 표현 하나 찾았어요. 어떤 거요? 바나나 쉐이크 하나도 안 남길 바나나 쉐이크.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바나나 쉐이크 내가 하나도 안 남길 바나나 쉐이크. 내가 다 먹어서 하나도 안 남길. 안 남길. 그 어떤 미래적으로 네, 남기지 네, 네. 않을 바나나 쉐이크. 네. 그리고 하나 의미는 좀 바람이죠. 하나도 안 남길. 하나도 안 남기를. 예, 네, 바라는 안 남기를. 바나나 쉐이크. 바나나 쉐이크 장사하는 분인가 봐요? 아, 오늘 파는 바나나 하나도 안 남길. 오늘 파는 바나나 쉐이크 모두 팔려서 하나도 안 남길. 남으면 우리 집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셔야 하니까 오늘 장사 잘 되길. 어, 잠깐 대박. 대박 사건. 아, 2340님. 네. 저 국어 선생님인데요. 네. 국어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어. 주셨다. 주셨다. 다섯 개, 네 개. 손가락 개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원숭이 손가락 네 개예요? 잠깐만요. 그걸 내가 모르네. 원숭이인데 다섯 개겠지. 아, 원숭이는 네 개로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럼? 그 네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건가? 그럼 저기 맨 마지막 가사가 세 개를 까다니 원숭이보다 더하네. 이거는 바나나 개수예요. 아, 어렵다. 바나나를 세 개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세 개를 까서 먹으니까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 원숭이보다 더하다. 아, 이건 그렇게 해석되겠네요. 저는 그거 마지막 같아요. 줄은 그럼. 네. 어, 그러니까 바나나 쉐이크 장사하는 분이 네. 바나나 쉐이크 그 재료를 써야 되는데 세 개를 까먹으니까 원숭이보다 더 넣어. 원숭이가 더 안 넣어. 나도 팔아야 되는데. 근데 큰일 났어요. 2340 국어 선생님이 손가락 개수 말씀하셨는데 네. 검색해 보니까 원숭이도 손가락 다섯 개라고. 그래요. 원숭이 유인원인데 그런 거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다섯 네 개일 리가 없죠. 예, 예. 그 국어 선생님인데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한테 다시 또 네.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9383님 바나나를 다섯 개로 까면 사람 모양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팔, 다리, 머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 까진 모양이요. 네.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 그럼 네 개로 까면은 원숭이 모양인가요?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이거 허밍어반 스테레오 친분 있으시죠? 저는 지나가면서 뵌 적만 있고 아, 그래요? 서로 알진 못해요. 그럼 이거를 작가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네. 다음 주까지 해답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쪽 회사에 연락해서라도 어, 예, 예, 예. 진짜 미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저 잠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열받는다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금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이 가사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뭐야? 잠깐만 근데 네. 우리 아까 뜨거운 감자 노래랑 연계한 해석이 나왔어요. 어 뭐죠? 6125번님. 네. 6125번님. 사람의 내면을 바나나 껍질에 비유해서 더 깊고 자세히 보라는 뜻 아닐까요? 바나나 속에 또 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연결할 것 같은데요? 다섯 개로 까면서 천천히 한 면이라도 더 보라는 거죠. 다섯 면으로 그치. 보면서 천천히 아. 그의 속을 들여다보라. 좋네요. 난리 났어요. 7219번님, 저 수의사인데요. 원숭이 손가락 다섯 개. 아, 전문가 소환 방송, 푸른 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리 났어. 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네. 약간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한테 사기를 치셨어요. 담이 들 줄 알고. 선생님이라면 담이 들 줄 알고. 국어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국어 선생님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를 속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어, 이지혜 씨, 대구 바나나 먹고 싶다고. 네. 차라리 아, 이게 낫다. 맞아. 마음이 이제 편하다. 아, 네. 너무 웃긴다, 진짜. 이제, 근데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가사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뭔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허밍어반 스테레오는 무슨 생각으로 이 가사를 썼었을까요? 저는 딱 알 것 같아요. 어떤? 쓸 때 느낌 자체는 알 것 같아요. 뭐, 어떤 걸까요?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이 정도다. 우리가 이 정도야. 어, 모를걸? 아무리 생각해봐라 알겠나. 약간 아, 이런 느낌? 그렇게까지. 할 테면 해봐 해석. 아니 근데 저는요. 네. 뭔가 여자친구나 뭔가 애인에게 말장난하던 걸 가사로 넣은 건 아닐까. 암호같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둘이 뭐 평소에 그냥 장난치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넣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다 더하면 그 사람이 이름 획수인 거야. 이럴 수가. 아, 막 이런 거. 그 정도로. 아, 숫자 다 더해볼까요? 더하면... 첫 번째 이름은 다섯 개 획이고요. 네. 두 번째 획은 네 개. 네. 세 개. 세 개 획으로 이름이 안 되겠네요. 웅. 아니야. 마지막은 우야. 하나, 둘, 셋, 우. 마지막 오. 글자는 우. 오나 우. 오, 우. 네. 아. 오. 아, 진짜 최고다. 장세웅님. 껍질을 몇 개로 까던지 귀엽다고 좋다고만 하다고 좋기만 하다고 말한 거 보니까 겉모습은 상관없다고 속이 중요하다 그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뜨거운 감자 노래랑 연결이 되네요. 그렇네요. 작가님들이 그런 곡을 두 개를 설마 이게 또 잘 골랐을까요? 작가 누나들도 작가 누나들도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반전이 뭔가 복선처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긴 한데 전 바나나 쉐이크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는 된 노래죠 이거. 이게 심의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나까나 같은 노래 심의가 안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아니, 너무 어려워서 심의 안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럼 한번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네. 바나나 쉐이크 들어볼까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평소 불어가 막 나왔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바나나 쉐이크 들으셨고요. 네,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 딱 들었을 때 애시드 재즈풍의 그러니까. 리듬이 나오면서 가사가 막 겉으로 빵빵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들었을 때 뭔가 가사가 귀에 꽂히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흘러가는 리듬이 더 잘 들리는 곡이어서 에이. 그래서 가사를 더 이렇게 독특하게 썼나. 그러게 들어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두 번 또 놀랄 수 있게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4904님 아 답답해 사무라 히로아키라는 일본 만화가가 있는데요. 이사라는 단편 만화에 나오는 뱅글뱅글 아빠 팀이 부른 노래예요. 아. 그래서 왜 부른 노래 가사예요. 아, 아, 뱅글뱅글 아빠 팀이 부른 노래 가사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런 거예요. 이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 가사를 쓰셨나 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용 근데 무슨 뜻이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 잘 아시니까 무슨 뜻인지도 좀 제발 뜻 좀 알려주세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 분들하고 연결을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현 씨 그 개인 친분 있으신 분이 네. 허밍 어반 스테레오를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대요. 네. 물어봐 주시겠다고 매일 꼭 물어봐 주시겠다고 그분도 지금 너무 궁금하신 거지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요 제가 이 얘기 꼭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겠죠 아유 두 번째 곡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사는요 나왔네 오늘의 헤드라이너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아, 특이한 가사 하면 이 팀을 네. 모두 대명사죠. 떠올릴 것 같은데요 FX의 Yeah. Electric Shock 가져왔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Electric 네, 서울시 송파구에서 강은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FX를 좋아하는데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Electric Shock라는 노래 있잖아요. 대체 이 가사 뭔가요? 세 분이 분석 좀 부탁드려요.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에? 전류들이 몸을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하게 날 아끼는 거 다 알아 전압을 좀 맞춰서 날 사랑해줘 기척 없이 나를 놀래키진 말아줘 충돌하진 말고 살짝 나를 피해줘 격변하는 세계 그 속에서 날 지켜줘 야. FX의 Electric Shock 였고요 저는 이 노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아. SM 전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기 때문에 씀 이거요 이게 전체 딱 관통하는 뜻이 있어요 이 노래 사행시예요 전기 그러니까, 충격. 그러니까 제가 세로로 봤는데 이게 일렉트릭 쇼크가 한글로 하면 전기 충격이잖아요. 그거구나. 형태 씨는 눈치채셨군요. 아니 여기 이게 네. 세로로 보니까 네.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그래서 전기 충격 4인시여서요. 그래서 노래 맨 처음에 나올 때도 전기들이 뭐 이렇게 4인시 할 때 원래 전 하면 운을 띄워주는 거. 네, 운을 띄워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팬분들과 함께 전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전 전류들이 하고 기절할 듯 충분해 격하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너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전기 충격처럼 쇼크가 왔다라는 걸 표현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4인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고영배 씨도 모르셨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요. FX팀은요 네. 독특한 가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뭐, 네. 또 뭐 있었죠? 뭐 누에피오 아 누에피오 누에피오 이거 나나나나나나나 일단 누에피오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언니? 언니를 부르네 이 누에피오는요 New APO예요 A형 있고 B형 있고 아 맞다 들었다 맞아요 새로운 뭐 혈액형이라고 예. 그 정도로 새로운 예. 아이라는 거죠 예.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독특한 근데 저는 제가 FX 좋아한다고 이렇게 뭐 난 FX 노래 좋더라 그럼 야 가사 이해 잘 안 되지 않아? 그럼 몰라 짱이야 설리짱 몰라 그냥 크리스탈 짱 짱 빅송 짱 이렇게 그냥 다 짱이죠 신기하네 어떠세요? 그 형태 씨는 듣고서 네. 아 FX 노래 이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 있으세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가사가 좀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네, 걸그룹은 다 좋아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물음표는 뜨죠. 아니요 딱 들었을 뭐 때. 그냥 뭐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었어요. 미스테리 이러는데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노래 들으면서 공감하게 돼. 네, 그래 나도 잘은 모르겠다. 이게 또 누에피오에서는 그 꽁디꽁디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꽁디꽁디 이거는 그냥 별명 유행어 만들려고 회사에서 만든 꽁디꽁디였는데 유행어 만드는 게 실패했습니다. 빵꾸똥꾸 빵꾸똥꾸 맞아요. 빵꾸똥꾸 같은 꽁디꽁디였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완전 처참히 실패했죠. 저는 사실 그 노래 들을 때 격변하는 세계, 굳이 격변한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4행시에 맞추려다 보니 그렇죠. 네. 그럼 푸른 밤으로 4행시, 3행시 한번 가볼까요? 그 느닷없이요? 고향대시 눈자 어떻게 시킬 생각이세요? 푸른 밤에 올 때마다 참 좋아요. 른 잠시, 푸 다시 갈게요. 푸 푸른 밤은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이죠. 아이부터 른 른까지요. 밤마다 생각나는 푸른 밤. 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치 대박이시네요. 른까지요? 어까지 할 줄이야. 점점점이었어. 점점점. 사실 3행시, 4행시 이런 거 진짜 당황스러운데. 이거 쉽지 않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그런 거 막 하자마자 잘하시는 분들 진짜 능력자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형태씨? 푸. 네? 푸! 푸! 아우, 어려운데요. 르는 더 이상 없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대. 해봐요. 악마 같아. 해봐. 난 안 할 거니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5406님께서 사랑에 빠진 느낌이 전기처럼 찌릿찌릿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핫썸머가 더. 아, 맞아. 이거 대박이지. 네, 이거.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을 입자. 이게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통계 아니 뭐 실험해봤는데 네. 까만 긴 옷이요 네. 덜 덥대요. 아 정말? 네. 그게 그래서 빛을 흡수해서 열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사를 작사가분이 그래서 넣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전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SM의 뭐 생각이 아니고요. 네. 샤이니 종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그죠 외국인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는 거는 한국 관광청하고 좀 얘기가 된 건가요? 이 가사에서 보면요. 네. 뭐 동해 이야기도 나오고요. 동해 뭐 아, 정말? 홍보송이에요. 한국 홍보송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한강 막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 음악의 힘이 무서운 게 네. 제가 그 노래를 한참 빠져 있을 때. 땀 흘리는 외국인한테 저도 모르게 길을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예. 거짓말 아니고요. Excuse me, can I help you? 막 이러면서 뭐라던가요? 가라고. 길 안다고. 예. 네가 날 도와줄 건 가는 거다. 예, 갈 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아, FX는 진짜 근데 이런 독창적인 가사로 뭔가 새로운 길을 연 것 같아요. 너무 생각으로. 좋아요. 예.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생각을 알아볼 수는 있었는데. 네. 딱히 해답이 나온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하면 할수록 네. 미궁 속으로. 그러니까요. 뭐, 이게 작사가분들의 뭐랄까요? 의도였을 거예요. 네. 해석하려면 할수록 힘든 거.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래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뜨거운 감자에 꽃이 있어 나비가 온다는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바나나 쉐이크 그리고 FX의 일렉트릭 쇼크 이 곡. 세 곡 소개해드렸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가장 난했던 곡 뭐가 있을까요? 못 이기죠 이거. 압도적으로. 네. 예, 예. 거의 지금까지 뭐 다음 주까지 우리를 설레게 할 바로 그 노래죠. 어려운 가사계의 이상화 선수예요. 세계 1등. 예, 세계 1등. 제일 빨라. 스스로와 항상 싸우는 예, 예. 기록을 갱신하기 위하여 경기에 임하는 바나나 쉐이크죠. 형태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나나 쉐이크요? 이 세 곡 중에 뭐가? 바나나 쉐이크가 아무래도 형태 씨도. 근데 이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허빙 어반 스테레오 분들도 사실 모르실 것 같고 일본 그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통역까지 해가지고 국제 전화 해야 되나? 네, 그럴 것 같은데. 스미마셍 이러면서 군밤데스 이러면서 스미마셍. 예 예. 아, 전화 연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요 제가 네. 다음 주까지 한번 알아. 오겠습니다. 네. 작가 분들하고도 이야기 진짜로? 많이 나누고요. 또 푸른밤 가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요.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나봐요. 네. 8699번님은 오늘 진짜 웃다가 죽을 것 같네요. 세 분 다 너무 재밌으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2712님께서 이 코너가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네요. 네, 5447님도 다음 주도 이 코너 하면 안 돼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의미 있는 코너 하셨는데 감동에 괄호치고 물음표 있었습니다. 감동? 감동? 감동? 재미는 확실히 있었는데요. 예, 예. 작가님이 네. 아이디어 없는데 한 주 더 할까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네. 이거 뭐라고 하죠? 업무 업무 테만. 이거 업무 야, 이런다고 되게 잘한다 너. 야 갑자기 근무 테만. 오히려 갑자기 장난 아니네. 맞아요. 이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혹시나 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네. 다음 주에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샤인이랑 에펙 쏘나올 것 같아.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어요. 저희엔 링딩동도 남아 있고요. 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SM에는 그런 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노래 가사 어려운 거 라이브 할까요? 아니 그렇게 보컬 없는데 형태 씨가 다 부르시는 거예요? 형태 씨 노래 진짜 잘해요. 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래. 해볼까? 그럼 진짜 해볼까요? 진짜 잘해 노래. 아 여기 라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이요?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아 3480님 이 코너 2탄도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점점점이라고 작가분이 계속 근무 테만으로 임하고 예, 계십니다. 이제 청취자 탓까지. 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아, 오늘도 빨리 갔네요. 그렇네요. 재밌다. 어, 두 분과 함께하면 정말 저도 깔깔 웃고 늦은 시간인데도 정말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늦은 시간 차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형태 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뭘 괜찮아요? 아, 이해 안 되는 가사를 읽더니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네. 무슨 말이야?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약간 네. 이게 정말 좀 진지하게 가사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정말 없어지네요 이게. 그리고 노래는 더 좋게 들리고. 네. 오, 맞아 네. 맞아. 그러면요 한 곡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노래 맞이 들을 곡. 사실 이 노래도 오늘 후보곡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장기하 얼굴들의 다리 차오른다. 형태야 가자. 다리 차겠습니다. 네, 다리 차올랐으니까요. 네,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안녕히 계세요. 주에 또 봬요. 네.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다리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시디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다른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가자. 것처럼 그냥 잠들어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아,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다리 너무나 떨리더라. 못 가.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되었습니다. 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 말은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다. 그럼 난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결국 이별했던 사랑의 기억도, 친한 친구와 오해로 다퉜던 기억도, 끝내 퇴직을 선택해야만 했던 첫 직장에서의 일들도, 어느 하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보다 잊지 못해 안달인 기억이 더 많았다. 작은 일로 내 마음과 다르게 문득문득 잊고 싶은 일들이 떠오르는 날은 온종일 잊어야 한다는 마음과 싸우느라 내가 나를 닥달했다. 근데 시간이 날 성장하게 했는지, 아니면 세월이 아픈 기억도 꽤 괜찮은 추억으로 변장시켰는지, 요즘은 애써 잊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든다. 아마도 난 이제 그만 불행한 사람에서 벗어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진 언젠가 내가 먼저 너의 맘속에 들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 했지. 그랬던 내가 이제 너를 잊어가.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서로가 전부였던 그때로 돌아가. 넌 믿지 않겠지만 예예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송지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3993님 신청곡이었죠. 네. 이제 푸른밤 가족들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1057님 푸른밤 종현 DJ로 바꾸고 처음 듣는데요.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들으니까 집중 잘 되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참 이해 안 되는 가사 이야기하느라 시끄러웠을 텐데 저희 웃음소리도 많이 났고요. 근데 집중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웠죠. 0305님 오늘 회사 선배한테 기획안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막 욕심부리다가 보면은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회라는 건 계속 오니까요. 준비해서 다음 기회 또 다음 기회간 쓰실 때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554님 집안 사정 때문에 돈부터 벌기 시작해서 23 늦은 나이에 본 수능. 오늘 추가 합격 연락 왔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가 합격 하셨군요. 늦게 시작했다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용기 있다라는 거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 임하시고요. 꿈을 향해서 척척척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639님,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기 마련인데 요즘 들어 사람과 끊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일로 만나든 사적으로 친해졌든 그 관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모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이요. 근데 그걸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해도 힘들고요. 그걸 너무 쿨하게 보내줘도 정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여운을 느끼면서 이별과 만남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5733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속에 담아두는 게 버릇이자 일상이었는데 그런 저의 고민을 요즘 푸른 밤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푸른 밤은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고민, 또 재밌었던 일들, 그런 이야기 보내주시는 곳이죠. 푸른 밤. 가끔은 오늘처럼 웃겨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여러분들 지쳤을 때 힐링시켜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방송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일상 이야기 많이 합시다. 네, 그러면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네, 더 밴드 페리의 If I Die Young 입니다. 이 노래는요, 삼남매죠? 삼남매로 이루어진 신의 컨츄리 록밴드입니다. 신나는 곡이에요. 같이 들어요. If I die young, bury me inside,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sink me in the river at dawn, send me away with the words of a love song. Oh, oh, oh. Lord, make me a rainbow, I'll shine down on my mother, she'll know I'm safe with you. Under my colors, oh, and life ain't always what you think it ought to be. No, ain't even gray, but she buries her baby. The sharp knife of a short life. Well, I've had just enough time. If I die young, bury me in satin, lay me. So much more after I'm a goner, and maybe then you'll hear the words I've been singing. Funny when you're dead, how people start listening. If I die young, bury me in satin,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sink me in the river at 오늘 방백 꿈에 보는 태설 문형렬 갑자기 코피가 앞 옷섬을 적시고 우리는 눈 내리는 산으로 오른다. 불꽃은 젖어서 손바닥 껍질을 한 겹씩 벗기고 어딘가 이 겨울밤을 타오르는 넋들이 그리워 젖어서 우리는 불꽃 속으로 떠난다. 눈이 내린다. 그리운 넋들의 사랑은 젖은 어깨에 가득히 적막의 불꽃은 갈기갈기 쓰러지고 아 우리는 눈사람이 되어 숨죽이며 25회 자란 등뼈를 깎는다. 눈길을 간다. 천둥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가뭄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가. 서로의 가슴에 벼락을 때리면서 눈 내리는 산에 불을 지른다. 말 없어라 말 없어라. 우리의 살갗은 아프지 않구나. 우리의 두 눈, 우리의 두 귀, 우리의 어깨뼈. 말 없는 25살 부르디 푸른 등뼈 조각조각이 이 밤 소리도 흐느끼는 눈발로 퍼붓나니. 산등성이마다 불을 켜는 넋들아. 우리는 하나씩 도깨비 불이 되어 눈물 흘리는 도깨비가 되어 꿈결에 지는 태설의 화살, 목매이는 불꽃으로 온 산을 헤매다가 이제는 통곡의 산등성이에 이르러 꽃잎같이 타올라 넋이되는구나. 어제 생방 중에도 전해드렸지만 제 또래 젊은이들이 덧없는 희생이 있었죠.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한 번에 잃는 것들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인재라고 말이 좀 나오고 해서 몇몇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구속되고 뭐 그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이제는 대책, 재발 방지 뭐 이런 말들을 기대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 학교 예비 합격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숫자가 더 늘어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요. 네, 정말 이 사람들 제정신일까요? 말 그대로 뭐 괴물로 만들어버린 건 또 누군가를 짓밟아야 생존하는 걸로 이 세상을 만든 건 대체 누구일까요? 그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어떤 이는 내일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꼬리를 자르겠죠. 오늘 끝곡은요, 윤영배의 목련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